그 불빛 속에서 수많은 유리성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타클로스에 초점을 맞추면 눈송이와 사슴썰매가 튀어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매직아이를 보듯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시면 크리스마스에 관한 여러분의 기억, 사랑, 이 모두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FM 영화음악, 영화 속의 크리스마스, 잠시 후 문을 열어드립니다. 나나무스구리의 오탄넨바움,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로 접어드는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눈, 루돌프 사슴, 산타 할아버지, 망탱이, 빨간색, 오색전극, 크리스마스 트리. 너무너무 많은 단어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들어오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또 어떤 추억을 만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요, 영화 속에 비춰지는 크리스마스,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각기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예수의 의미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추억의 의미도 있고요. 자, 그 의미 생각하시면서요,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Boys to Men의 노래입니다. Silent Night.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Oh.

폭네페의 연인들 중에서 코다이의 무반주 첼로 소나타 1악장 듣고 계신데요. 이 영화를 보면 눈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폭네페 딸을 위해서 그들이 재회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날씨는 눈입니다. 눈 내리는 날씨. 햇빛이 가득한 맑은 날씨나 비가 주룩주룩 오는 궂은 날씨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하얀 눈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죠. 그래서인지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거리에는 산타클로스가 자선남비를 두드리고 그의 어깨에는 눈이 소복히 쌓이는 그런 정겨운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오는 크리스마스를 의미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제목을 한 영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온 세상이 눈으로 하얗게 덮였을 때 그 성스러움과 깨끗함 그리고 따뜻함 이렇게 우리에게 결핍된 정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영화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내용 역시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따뜻한 인정을 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빈 크로스비는 군대에서 가장 친한 동료였던 데니 케이와 함께 뮤지컬 팀을 만들어서 버몬트로 순회 공연을 떠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버몬트에서 숙소를 마련하려고 한 모텔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모텔은 두 사람의 군대 시절 상관이었던 퇴역 장군 딘 제거가 경영하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모텔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딘을 돕기 위해서 자선 공연을 엽니다. 두 사람이 딘을 위해서 공연을 준비하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 이 모습은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만큼이나 훈훈한 감정을 느끼게 해줬었죠. 그리고 노래뿐만이 아니라 춤솜씨도 뛰어난 빈 크로스비의 모습을 보는 것도 아주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전부 담아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띄워드립니다. 영화 화이트 크리스마스 중에서 빈 크로스비, 데니 케이, 로즈메리 클루니, 베라 엘렌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리죠. Those were the days. Okay, now turn around. We're going to go on. Keep your eyes straight line and watch your spacing. Don't get too far apart. Everybody the same distance. That's it. Keep the candles up. Keep them way up high. Okay, Byron. 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Welcome to the family, Buster. Look at those relatives already, huh? Wallace and Davis are flat, you know. We've got to get some loot. We've got to take the show to Chicago. Oh, no, Boston. No, no. I can't make it. I'm going to be very busy. Wait a minute. I'll join you. I made my family disappear. Kevin, you're completely helpless. No, Kevin, you're what the French call les incompétents. Kevin, I'm going to feed you to my tarantula. Kevin, you are such a disease. There are 15 people in this house, and you're the only one who has to make trouble. Look what you did, you little jerk. I made my family disappear. Yeah! 크리스마스가 낳은 행운의 아역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맥컬리 컬킨이죠. 맥컬리 컬킨은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영화 나 홀로 집에 출연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이 영화에서 맥컬리 컬킨은 혼자서 쓸쓸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됩니다. 가족들은 휴가를 떠나버리고 실수로 혼자 집에 남겨졌기 때문이죠. 한 손에는 헤어드라이어, 또 한 손에는 다리미를 들고 빈집털이 도둑을 쫓아내는 맥컬리 컬킨은 꼭 귀여운 꼬마 람보 같은 모습이었죠. 이 영화 한 편으로 스타가 된 맥컬리 컬킨은 요즘 어른 스타 못지않은 고액의 개런티에 영화 선택은 물론이고 감독까지 바꿀 정도로 실력을 행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맥컬리 컬킨에 관한 소식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 시절의 성공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할 때는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맥컬리 컬킨이 성장해가는 모습은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만든 최고의 스타는 역시 맥컬리 컬킨입니다. 홈얼론 중에서 Star of Bethlehem 들으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그 중에 하나는 선물입니다. 선물. 산타클로스가 진짜로 있다고 믿던 어린 시절에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마다 머리맡에 무슨 선물이 놓였을까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잠에서 깨어나곤 했는데요. 그런데 만일 이런 동물을 선물로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얼굴도 너무 귀엽고 또 털빛깔도 아주 예쁜데 기르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기지모란 동물인데요. 빛을 쬐여서도 안 되고 물에 닿아서도 안 되고 또 자정이 지난 후에는 절대로 먹을 것을 주면 안 되는 조건이죠. 이렇게 기르기가 아주 까다로운 동물 기즈모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영화 그렘린의 주인공 빌리입니다. 그런데 빌리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소중히 간수하지 못하죠. 빌리의 실수로 기즈모의 몸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괴물 그렘린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날 마을 전체는 끔찍한 악몽을 경험하게 되죠. 이 그렘린은 선물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선물을 받는 마음의 자세 역시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렘린의 메인 테마 들려드립니다. 그렘린 렉. 그렘린 렉, 그렘린의 메인 테마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지장하고 음식을 만들고 파티를 하고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즐겁고 마냥 행복한 날로 생각됩니다. 이런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를 거꾸로 뒤집어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좀 전에 음악을 들으신 그렘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허를 찌른 것이죠.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이미지와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감독으로는 팀 버튼이 있습니다. 원래 만화영화 감독이었는데요. 팀 버튼은 동화와 영화를 포스트 모던한 감각으로 혼합시키는데 독창적인 재능을 발휘하고 있죠. 그가 90년에 연출한 영화 가위소는 인조인간 에드워드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팀 버튼 감독은 진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인공 세트처럼 찍습니다. 하지만 인조인간 에드워드가 가위손으로 장식하는 나무들은 동물과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 숨쉬죠. 이렇게 인조인간 에드워드가 비록 금속으로 된 차가운 손을 가졌지만 마음은 누구보다도 따뜻하다는 것, 팀 버튼 감독은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서 성으로 도망가기 전에 사랑하는 소녀 킴을 위해서 가위손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듭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본 소녀는 비로소 에드워드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에드워드를 연기한 조니 뎁과 킴으로 나온 위너나 라이더, 그리고 팀 버튼의 연출 솜씨가 절묘하게 조화된 정말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슬픈 크리스마스 영화였습니다. 가위손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화려하게 장식된 거리에서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징글벨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 여기에 눈까지 내린다면 더욱 좋겠고요. 영화 Falling in Love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난 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뉴욕에 사는 메릴 스트립은 남편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고 책방에 들릅니다. 역시 뉴욕에 살고 있는 로버트 드니로 역시 아내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고 책방에 오죠. 그런데 각자 선물을 사고 집으로 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실수로 쇼핑백을 바꿔두는 바람에 선물까지 뒤바뀌어버린 것이죠. 두 사람은 다시 책방에 가서 책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지하철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고 유부남 유부녀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의 사이, 물론 불륜의 관계인데요. 당대의 대표적인 연기파 배우 로버트 드니로와 메릴 스트립의 그 불꽃 튀는 연기 대결은 주인공들의 사랑을 불륜으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이루기 힘든 아픈 사랑으로 기억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 Falling in Love 중에서 데이브 그로슨입니다. Mountain Dance. surprise? Harry. What? I don't want to talk about this. Why not?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Why can't we get past this? I mean, are we going to carry this thing around forever? Forever? It just happened. It happened 3 weeks ago. You know how a year to a person is like 7 years to a dog? Yes. Is one of us supposed to be a dog in this scenario? Yes. Who is the dog? 크리스마스의 달콤한 사랑을 그린 영화로는 로브 라이너 감독의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역시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 만날 때부터 서로의 생각이 틀린 때문에 말싸움을 벌이던 해리와 샐리는 그로부터 5년 후에 만나서도 역시 말다툼을 하고 헤어집니다. 10년 후에 만났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해리와 샐리는 끊임없이 말다툼을 벌이고 토라지고 그러면서도 그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를 함께 들고 사이좋게 집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난 지 11년째 되는 해에 각자 혼자서 쓸쓸한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게 되면서 비로소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연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추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I'm sorry, Harry. I know it's New Year's Eve. I know you're feeling lonely, but you just can't show up here, tell me you love me, and expect that to make everything all right. It doesn't work this way. Well, how does it work? I don't know, but not this way. How about this way? I love that you get cold when it's 71 degrees out. I love that it takes you an hour and a half to order a sandwich. I love that you get a little crinkle above your nose when you're looking at me like I'm nuts. I love that after I spend a day with you, I can still smell your perfume on my clothes. And I love that you are the last person I want to talk to before I go to sleep at night. And it's not because I'm lonely, and it's not because it's New Year's Eve. I came here tonight because when you realize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with somebody, you want the rest of your life to start as soon as possible. You see? Just like you, Harry, you say things like that and you make it impossible for me to hate you. And I hate you, Harry. I really hate you. It had to be you. I wandered around and finally found the somebody who could make me be true, could make me be blue, or even be glad just to be sad thinking of you. Some others I've seen might never be mean, might never be cross or try to be boss, but they wouldn't do for nobody else. Gave me a thrill with all your faults. I love you still. It had to be you, wonderful you. It had to be you. never be cross. Tried to be boss, they wouldn't do. For nobody else gave me a thrill. With all your faults, I love you still. Baby, it had to be you. Wonderful you. Had to be you.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중에서 해리 코닉 주니어의 노래 It Had To Be You였습니다. 일본의 오시마 나기사 감독이 연출한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이 영화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동남아시아의 열대 밀림 지역에는 일본군 포로 수용소가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었죠. 영국군이었던 로렌스는 그 포로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데요. 이 수용소의 일본군 소장은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에 투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구 문화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인 일본군 상사는 포로를 학대한 무지막지한 군인이죠. 서양인 포로들과 이들을 감시하는 일본인, 이들 사이에는 적군이라는 것뿐 아니라 서로가 너무나 다른 문화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느낍니다. 어느덧 전쟁이 끝나고 포로와 일본군 사이에서 통역을 맡았던 로렌스는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포로를 다뤘던 일본인 상사가 전범으로 수용되어 있는 감옥을 찾아가죠. 로렌스와 대화를 끝낸 그 일본인 상사는 작별의 인사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Merry Christmas, Mr. Lawrence. 영어라고는 메리 크리스마스밖에 모르는 그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말로 알고 있었던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말로 알고 있는 일본인 상사의 모습을 통해서 오시마 나기사 감독은 비록 전쟁은 끝났지만 서양과 일본 사이의 문화적 차이와 거리는 결코 좁혀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중에서 데이빗 실비안의 노래입니다. Forbidden Colors. feelings around in me. My hands in the soil, buried inside of my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중에서 Forbidden Colors, 데이비 실비안의 노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로 접어내는 시간입니다. 이 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일 밤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온답니다. 이제 안 믿으신다고요? 그래도 우리 모두 커다란 양말을 준비해 놓기로 해요. 혹시 아세요? 그 안에 뭔가가 담겨질지 말입니다. 자, FM 영화음악, 영화 속의 크리스마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